반짝인 눈빛 달콤한 스마일 네 옆에 서면 화창해지는 sky 그늘질 때면 You shine a light 꿈꾸던 곳에 다 다른 것 같아 yeah. 굳었던 마음을 살랑인 너의 사랑 이름 breeze 천국에 가까워도 가 거짓말처럼 final fantasy 아주 가까이 in your eyes 계속 머무르게 해줘 거짓말처럼 final fantasy